아마도 우린 오래전에 약속된 운명이겠죠. 이 길 모퉁이 돌아서면 우리가 놓여있겠죠. 아주 멀지 않은 날에 그댈 보게 된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댈 알아볼게요. 나 얼마나 기다려온 일인지 몰라. 또 얼마나 찾아 헤매였는지 몰라. 긴 시간을 달려 저 계절을 건너.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멀리 있어도 한 번도 나 그댈 잊어본 적 없죠. 아주 멀지 않은 날에 그댈 만나게 되면. 학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아침을 함께할 저는 VOH입니다. 재학생분들은 오랜만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18학번 신입생 여러분은 저희 방송이 처음이시겠네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함께해요. 본격 사심 가득 담긴 방송.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우리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 형들을 마구마구 자랑하는 시간. 저는 어덕행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아리입니다. 네가 없는 하루는 매우 boring, boring. 머릿속에는 온통 네 생각뿐. 멀어지지 못해 가까워져. Ooh, oh, oh. 그래 그게 맞아 사랑은 pain. Ooh, oh, oh.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day.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ay. 이 방송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저희 PD님입니다. PD님이 자랑하고 싶은 가수는 에이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네, 바로 비오네이퍼라고 하시네요. PD님, 비오네이퍼에 대한 자랑을 해주세요. Oh God, please tell me she loves me. 푸른 바다 위에 눈부신 햇빛처럼 널 보고 있으면 널 가고파. 지구 반대편에 데려가고 달려가 내게. 그럼 못 맞아 치는 너 배는 성격을 내는 듯해. 오늘 밤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paradise just like Bodif.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I'm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deep. 이런 A4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24시간도 모자라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B형 A4는 B형 1명에 A형 4명이라는 정말 의미 없는 뜻으로 처음엔 그룹 이름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연기, 작곡, 작사, 편곡, 노래 실력으로 유치한 이름 초통령이라는 인식을 떨쳐내고 멋진 가수, 작곡가, 연기자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 모두 순둥순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흔한 인성 논란과 열애설이 없는 퓨어한 그룹입니다. 널 좋아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매일 생각만 하니까 I'm rolling in the deep I'm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deep I'm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deep PD님께 비욘세를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학점까지 포기해봤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음날 정말 중요한 3학점짜리 시험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에 비욘세의 4기 팬미팅을 가셨다고 하네요. 급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A4 용지 한 장을 들고 가는 길 오는 길에 급하게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재수강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을 그대로 위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행동 표정 하나하나 내 눈에 가득 봉인 흑백 필름처럼 흩어진 우리 추억을 주민 그댈 본 처음 그대로 여기서 난 이대로 듬직한 꺾기퍼 그대는 유일한 내 맘에 걸린 원래 예정된 팬미팅 시간이 2시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서 2시간 후딱 보고 와서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무슨 일인지 멤버들의 재량으로 2시간짜리 팬미팅이 5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비록 시험은 망했지만 5시간 동안 질리도록 비욘세를 볼 수 있어서 후회는 없다고 하시네요.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나에겐 모든 맘을 줄래. Yeah. 밥 먹을 때 입에 붙이고 먹어. 또 신발 끈지대로 안 묶어서 걷다 풀려도 yes. 부족해도 그게 내 눈에는 예뻐 보인다 봐. 나 지금 내게 반했나 봐. 바라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 Look at me. 더 이상 매력 흘리지 좀 말려. Baby look at me. 너에게 한 번 더 반해. 이번엔 저희 PD님께 숨겨진 명곡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PD님의 첫 번째 추천곡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인데요. 이 곡의 제목은 너에게 한 번 더 반하는 순간이라고 하네요. 한동안 벨소리, 알람소리,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등 노래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노래로 도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네요. 쉽게 가지 않을 거야 너와 만든 행복. I wanna protect 할 수 없고 but you 이런 게 사랑인가 봐. I'm in love with you. 이렇게 매력적인 내게 난 또 바랬어. 이렇게 사랑스런 내게 모든 마음을 줄래.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더 빠르게 빠르게 커져가. 이런 게 바로 사랑이겠죠. I'm in love with you. 이 dream 매일 밤마다 밤마다 내게 반하고 있어. 이렇게 너를 원해 내 옆에만 있어. 하지만 너 하나만 원해. 너 아닌 다른 건 다 far away. 나는 너 앞에서 이제 빠져들 수 없어. 이 노래는 B1A4의 멤버인 진영이 단독으로 작곡하였고 진영과 또 다른 멤버인 바로가 작사에 함께 참여한 곡이라고 합니다. 연기에 작곡에 작사에 달달한 꿀보이스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PD님입니다. 두 번째 추천곡은 함께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B1A4와 팬들이 함께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B1A4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팬들을 모집해서 함께 녹음해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곡 또한 진영이 작사, 작곡, 편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멤버가 직접 만든 노래를 팬들과 함께 부를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죠? 또 이 노래는 가수와 팬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더욱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실망도 있겠죠. 하지만 진심을 담아 노래할게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눈 그대여 사랑해요 그대 I love you. 높은 하늘에 밝은 별들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잠시 헤매고 길을 잃어도 서로를 믿으며 돼요. 사실 이 곡은 처음부터 피디님이 꽂혀서 들은 노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재작년 수능이 끝나고 콘서트에 갔을 때 B1A4와 천여 명의 팬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사와 멜로디가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싹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듣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피디님의 오빠들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하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힘든 월요일 아침에 피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 한 번이라도 웃으셨나요?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누군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이제 해줘요. 더 많이 칭찬해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시작해봐요. 자랑스러운 멋진 내 가수를 에리카 하그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하신 분들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제보해주세요. 제보 즉시 저희 피디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미안해, 축하해, 사랑해. 따뜻한 그 한마디. Yeah,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제작부 강예비, 기술의 기술부 김강훈,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러 가슴 속에 핀 눈물이 흘러. V.O.H. V.O.H. 칼럼 Me Too With You.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던 겨울 대한민국에선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일파만파 일어났습니다. 미투운동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이후 본격적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많은 배우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성범죄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외침은 여성들의 현실이 담긴 고백입니다. Me Too With You. 용기 있는 고백과 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성희롱이 농담으로 둔갑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지적이 예민함으로 치부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방송국 보도부였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